아직 이별 중인 나에게 끝이 아닌 것만 같아서 다른 사랑 중인 너지만 나는 아직 너와 열애 중 나도 너만큼만 헤어지고 싶어 아니 너보다 더 행복하고 싶어 너는 어떻게 날 잊었는지 가르쳐줘 아직 이별 중인 나의 난 아직 열애 중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 열애 중 헤어져도 헤어진 적 없어 언젠가 내가 너와 이별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 너와 열애 중 내일 이별하고 있지만 아직 너를 기다리는 중 나도 너만큼만 못돼지고 싶어 아니 너보다 더 나빠지고 싶어 너는 어떻게 날 잊었는지